빈자리가 내게 너무 커서 다신 다른 사랑도 못하잖아. 조금씩 잊어간다고 우연히 너의 안부에 이젠 괜찮다고 취한 척 웃어도 그게 안 되는가 봐. 어느새 또 눈물이 사랑해도 보내야 맘에 그리워도 참아야 맘에 피워내도 내 안을 또 차오르 떠나가나 봐.